집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셔? 아무 말도 안 하셔? 이거 좀 녹음한 거 좀 어머니한테 좀 들어보시라고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뭐예요? 김태희 학생 지금까지 저 우리 그동안 듣는 동안 네 번 했잖아. 철학이 뭐예요? 책이 안 나오는 거야. 책이 안 나오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올 텐데. 철학이 뭐예요? 아까 했어? 따로 뭐 이렇게 해? 도사님들하고? 응?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 뭐예요? 보는 사람이 다 달라.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말이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대답이 상대주의지.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게 있죠. 굉장히 관용한 듯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그 하는 대답이 그런 거 아니야. 예? 네? 그쵸.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더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왜냐하면 지금 소크라테스, 오늘 소크라테스 할 거예요. 원래 플라톤까지 해야 되는데 플라톤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대개의 경우에 철학사에서는 소크라테스보다는 플라톤을 많이 다룹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균형들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여러 학문의 이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물학. 생물학 그러면은 생물학 그러면 학문의 대상이 학문의 이름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건 아주 흔한 얘기는 생물학. 그다음에 물리학. 학문의 대상이 학문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학문들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것이 없어요. 물리학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연의 피지컬, 물리적 현상과 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학문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라고 해서 이 철이라는 게 뜻철자가 아니잖아. 예? 공대에서는 뭐 공대 금속공학과가 공대 철학과고, 예? 인문대 철학과가 저기 인문대 금속공학과고 뭐 그렇다고 뭐 하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한자로 쓸 때는 밝을 철자에다가 학술 배우로 학자를 쓴데 이거 밝을 철자 일본말로 읽으면 대치갖고예요. 대치갖고 대치. 여기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문 이름이에요. 학문 이름이. 근데 원래 보면 이제 필리아라는 말하고 그리스에서 소피아라는 말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건데, 소피아는 지혜고 필리아는 사랑하다니까. 사실은 지혜를 사랑한 것. 그래서 한자로 쓰면 사랑할 애자에다가 그 다음에 지혜의 애지다 이렇게 말하죠. 애지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철학은 자신의 학문 이름에 학문의 대상, 그 학문이 탐구하는 대상을, 학문의 대상을 헤어스타일 좀 바꾸지 마세요, 여자분들. 계속 놓쳐. 사람이 얼마나 놀랬는지 아세요? 헤어스타일 좀 바꾸지 마. 만두피처럼. 그러니까 철학은 자기 그 학문 이름에 학문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요? 학문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목적. 사랑이 목적이에요? 참, 이 양반 참 사랑주의자네. 사랑밖에 난 몰라. 방법. 예.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방법. 이게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학. 대상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마다 대상은 나름대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뭘 사랑할 건지는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뭘 사랑할지는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무엇을 탐구하는가에 대한 답이 달라. 그래서 저한테 왜 가끔 그런 질문들 도대체 왜 철학과에서는 학자님마다 이렇게 뭐 물리학과에서는 물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데 죄다 좀 자기가 좀 할 수 있다고 하는 철학자들은 죄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방법밖에 없어. 대상은 각자. 근데 그 방법도 그냥 필리하잖아요. 필리야. 물리학은 실험하잖아요. 실험. 생물학 관찰하고 실험과 관찰. 근데 철학은 필리하여 사랑한다 이거예요. 사랑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사랑하는 방법도. 우선 필리아라고 하는 원래 나온 이 의미에서의 필리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 뜻은 뭐냐면 그때 제가 필리아는 우선 그리스어로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정.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정.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다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다가. 우정, 우정의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정이 뭐냐? 우정이 뭐예요? 우정. 친구 간에 초코파이를 주고받는 게 우정인가? 저기 봐, 써있네요. 초코파이, 정. 자, 친구야, 초코파이야. 이게 우정이야? 응? 뭔가 나눠. 뭔가 나눠? 초코파이를 나눠놓은 거야. 응? 초코파이 이거 반 나눠먹으라고 이렇게 써있는, 여기 그림 표지 이렇게 돼있네. 이거야? 좀 달라? 그 뭘 나누는 건? 좀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정이라는 게 교감? 그러면 남녀간에는 교감 안 합니까? 남녀간에는 그냥 이렇게 흑기들끼 보기만 합니다. 개 같은 새끼. 이렇게 합니까? 흥 자식. 흥 뭐 이러고 흥 나 선글라스 꼈다. 흥 이러면서 이게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고 한 미묘한 거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정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확 빨려 들어가면 안 돼. 그건 에로스야. 에로틱한 거예요. 그죠? 확 빨려 들어가면. 그냥 어케인터스,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야, 이거는. 이게 원래 필리아라는 말이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이 필리아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우예요, 전우회. 그리스 사회는 워낙 쌈, 날이면 날마다 쌈하는, 그러니까 어깨를 탁 나란히 하고 중장 보면 이게 방패를 들고 이게 전우회라고 이게 필리아였어 사실은 전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서 함께 살아온 이 전우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깊지도 않지만 굉장히 끈적끈적하지도 쿨한 듯하면서도 굉장히 하나 이념을 향해 가는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 그러니까 철학은 이게 우정은 우정인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랑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랑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철학자들마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대상을 저 우리 이 불멸의 이게 아니 멸망할 존재인 인간은 알 수 없는 어떤 불멸의 무어가 있고 그 불멸의 것에 대한 끊임없는 그 탐구 그리고 미친듯이 그 불멸을 향해 가는 세속적인 것은 다 제쳐버리고 그것만을 향해 가는 그것이 철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멸의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것만 향해서 쫙 가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헌신하는 거죠. 헌신. 그거는 이제 사랑을 나는 여기서 이 사랑을 필리아를 헌신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앉아서 불멸의 것이 아니라 눈앞에 벌어지는 사태를 차분하게 보면서 그냥 계산해서 법칙만 만들어내는 것도 철학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방법도 다른 거고 사랑의 대상도 다른 거예요. 철학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각기 어떤 대상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화양연화 보신 분이요? 화양연화 보신 분. 봤어요? 화영이나 그 영화 안 봐도 좋으니까 포스터 본 적 있어? 포스터? 화영이나 포스터? 이렇게 장만옥이 이렇게 앞에 있고 약간 흰자위가 조금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게 양조위가 뒤에서 양조위가 장만옥을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참 언바란스 하죠? 등발이 안 되잖아. 양조위 등발이 장만옥을 이렇게 압도할 수 없어요. 그 화영연화를 지금 김태희 학생은 그게 잘 모를 거야. 화영이나 본 적 있어? 장만옥이 누군지 양조위가 누군지도 모르지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철학은 철학계로는 1학년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 배울 수 없어. 철학 진짜 아 장만옥하고 양조위의 그 화양연화를 보고 하는 느낌이 오는 그때가 돼야 철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한채수님 내 말이 뭔지 알아요? 양조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원피스를 마련하세요 그러면 장만옥처럼. 나 제가 진짜 변태 같아요. 가끔 그 장만옥이 원피스를 하나 거기 나오는 원피스를 하나 구해가지고 입어보고 싶은 거야. 어떨까? 나도 뒤태가 나오려나? 요즘 걸핏하면 뭐 영화제에서 레드카펫 뒤태를 찍고 지랄들인데 나도 뒤태 등에 때 좀 베끼고 목욕탕 대중 목욕탕 가서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좀 해갖고 등대 좀 벗겨가지고 그 포스터를 지금 포스터 생각나요? 그 포스터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등발 안 되는 양조위가 이렇게 지금 조금 여러분들 역기적이겠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포스터를 생각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그 시연을 해보자면 내가 장만옥이에요. 일단은 장만옥이니까 머리들 장만옥이니까 이렇게 장만옥이 이렇게 있고 양조위가 뒤에서 이렇게 딱 장만옥을 이렇게 어깨축지에다 간신히 턱을 올리고 손을 이렇게 있는 이런 장면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조위의 손의 위치. 양조위의 손이 참 모호한 곳에 딱 있어. 너무 지나치게 세지도 않고 지나치게 그 냉담하지도 않은 위치에 손이 딱 놓여 있다고요. 양조위의 손이.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약간 판타스틱 하면서도 그냥 엄청 몰입되어 있지도 않아. 그들은. 그게 바로 필리야, 필리야. 그러니까 그 화양연화 DVD를 구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보면 아 그들이 저들이 지금 필리야를 하는구나. 이게 지금 억지로 지금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억지로. 그러니까. 굳이 나는 그런 비유하고 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비유를 하나 제가 해드리겠는데 다양한 종류의 그 필리아 말하자면 러브가 나오는 영화를 하나 제가 추천해드리겠는데 동사소독. 네? 동사소독. 다 장만옥이 나오는 영화들이라서 다른 영화를 볼 수가 없으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영화를 이제 장만옥이 나오지 않는 영화들은 동사소독. 아 동사소독은 좀 DVD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번에 있었어. 나왔나? 칸에서 상영했다. 리더스 나왔어. 오, 그럼 동사소독을 구해서 보셔도 좋은데, 동사소독은 사실 저기, 저는 그, 장국영 때문에 그리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뭐지, 영웅. 영웅에서의 그, 장찌위. 그러니까 양조위를 가운데 놓고 장찌위와 장만옥이 이렇게 딱 쌍립이 섰어요. 쌍립 섰다는 말, 이런 말들 알아들리나? 쌍립이 뭔지 알아? 그렇지. 사랑의 라이벌, 트라이앵글 썼대. 장찌위 같은 애들, 이건 굴욕이지, 그냥, 그지?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그니까, 장만옥하고, 거스트도 양조위죠? 양조위하고 장만옥의 그, 막, 애증의 관계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그니까, 막,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막 땡기지도 않고, 근데 또 미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막, 그를 위해 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게 얼마나, 섬세하냐 이거지 섬세하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저 예전에 저 사랑과 야망 드라마 이덕화하고 김청하고 나오던 드라마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그 드라마 말고 예전에 그 사랑과 야망 그 제 퍼스트 버전 1.0 버전 거기서 이덕화 같은 경우는 이덕화가 그 김청이 거기서 말하자면 저 지금 이민영이 맡았던 역을 이덕화가 김청이 맡았고 이번에 누가 맡았지 그거를 그 자식 그 이훈. 이훈이 맡았던 역을 이덕화가 했어. 근데 그때 이덕화가 무지하게 터프가이였거든. 거기서 떠가지고 둘이서 쇼이천 사이도 보고 그랬다고, 김천하고 이덕화. 근데 그 이덕화가 그랬대. 이덕화 그때 그 분위기가 어땠는 줄 알아? 이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느긋느긋하게. 내가 그때, 저 새끼 저거 아니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세심하지 못했어. 덕화는. 살살살.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기어서도 안 돼. 그 미묘한 그 경계선들을, 그러니까 상대,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허물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그 대상을 속속들이 다 파헤치면서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대상과 하나가 되려는 어떤 그런 태도 있잖아. 이게 그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코웃음들을. 왜냐하면 물리학자가 가령 이 보드마카에 대해서 물리학자가 연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물리학자가 아무리 이 화이트 보드마카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한다 해도 이 화이트 보드마카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아낼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뭐 양과 질과 특색을 다 알아내면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이 화이트 보드마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게 꿰뚫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꿰뚫고 들어갈, 관철해서 들어갈 수 없어요. 통찰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죽어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생물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물체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한다 그래도 그 생물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철학은 그런 학문이 아닌 거라. 철학은 이 주관의 세계가 객관의 세계하고 이게 딱 통일되는 어떤 그런 지점을 향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인 어떤 탐구의 태도라고. 그렇게 했을 때 철학은 진리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철학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철학관이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철학 개념. 소크라테스 말하는 철학 개념. 즉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돈편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소크라테스 입으로 내가 아낙사고라스가 말하는 이런 얘기들을 뭐 누스를 가지고 자연 세계에 대해서 많이 탐구해봤다. 탐구해봤더니 아, 나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모르겠고 또 기껏 알아내도 그게 도대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의문이 들었단 말을 딱 해요.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네? 그죠? 자, 우주에 대해서 알았어. 이 우주에 대해서 다 알아냈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 천체 만원경을 통해갖고 이 태양계의 작동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내면서 막 수수수 슈퍼 컴퓨터를 이용해서 태양계에 대해서 다 알아내버렸어. 우리 앞에 데이터가 딱 놓여있어. 그래가지고 막 누군가 이렇게 CD에다 한 장 딱 부어줬어. 이것만 당신의 컴퓨터에서 돌리면 이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딱 그랬어. 에? 근데 내가 그런데 이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이 지식을 내가 다 씹어먹어서 내 몸속에 꿀꺽꿀꺽꿀꺽해서 내 유기체 안으로 집어넣어서 내 삶이 바뀝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그렇소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즉 그건 내 바깥에 있다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객관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제 이 개념을 딱 구별을 써야 돼요. 객관.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저라는 말을 써요. 그저 저기에 있는 놈. There is 뭐뭐이 있다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하나 단어를 하나 넣어서 영어가 이게 어법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 There simply is 그저 simply는 여기서 그저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저 있는 놈! 이게 객관이에요. 그저 있는 것. 네? 이민경 선생님 야생화인데, 야생화 좋아하시죠? 야생화가 이민경 선생님한테는, 이 선생님한테는 객관이 아닌 거예요. 그저 있는 놈. 가면, 야생화야, 미치겠, 야생화야! 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상도라상도만. 어? 옆에 갔으면, 다른 선생님들도, 이러면서 막. 이민경 선생님 야생화 막 확 이러면 옆에서 다른 분들이 막 탬버린 치고 등등등등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나가면서 흥! 그저 있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야생화가. 야생화를 새는 단위가 구릅니까? 폭입니까? 뭐 이러면서 말이라고 새나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저 바깥에 그저 나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주관은 나요. 나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이것과는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나와는 무관하게 그저 있는 놈 이게 객관인 거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리 탐구를 해도 내 인생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내 인생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나는 그 CD를 받는 걸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대상 세계도 나의 주관과 뭔 관계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미의 문제를 따지게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를 사랑이야. 객관도 이게 여기 이게 있어. 이 컵이 있는데 그저 있는 게 아니라 이 컵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그죠? 내 앞에 놓여 있는 놈이고 나하고 관계 있는 놈이 됐어요. 그러면 그저 있던 놈인데 내가 그 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달리 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내 앞에 나하고 관계 있는 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을 합시다. 그걸 구별해야 돼. 객관은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 단어를 구별해줬습니다. 똑같은 놈인데 객관은 simply there is 이렇게 되는데 요것과 의미 있게 이렇게 관계가 있는 놈이 되면 이걸 그때는 저는 이게 대상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대상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구별해서 쓸 거예요. 이 구별해서 쓰는 것은 꼭 알아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사에 있어서 소크라테스의 의미라고. 그리고 이것을 철학사에서 일반적으로 주체적 인간을 발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나의 의식 속에서 또 내가 주체적 의식이, 나의 주체적인 의식이 그놈에 대해서 확고하게 딱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 이게 바로 이제 인문주의라고 그러지. 인문주의. 인간 인문주의라고.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휴머니즘. 인문주의. 인문주의로의 전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객관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냥 알아내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나하고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주체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필리아도 주체가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들어서면서부터, 물론 소크라테스만의 업적은 아니지만 이때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인간학, 인간에 관한 학, 이제 인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자. 도대체 왜 저 바깥에 있는 자연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느냐? 인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간학으로의 전환, 그다음에 인문학으로의 전환, 그죠? 그다음에 주체의 물음으로서의 철학, 그다음에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출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누구나 다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방법은 각자 알아서 골라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이 객관들을 진지하게 탐색하고 또 그것을 탐색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면 모두 다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예요. 즉 그전에는 아낙소그로스나 이런 사람 탈레스에서 대상 세계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하지 않으면 철학자가 될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니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 철학자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김태학생 물리학 배운 적이 있어요. 학교 때. 학교를 다니긴 했으니까 배우긴 했겠지. 나도 배운 적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못해서 그렇지. 배운 적은 있어. 잘하는 거하고 아니니까 잘했냐고 묻는 게 아니라 배운 적 있냐고 물었으니까 아니, 배운 적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 10점도 못 맞았다 이런 거 괜찮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학을 배웠는데 100점 만점에 4점을 맞은 적 있어. 그래. 그 선생님이 틀린 점수 숫자로 때렸거든. 96대를 맞은 적 있어요. 잘 맞아요. 잘 맞아. 우리가 또 이렇게 탄력 좋잖아. 허벅지 탄력으로 그냥 이렇게 다 버티면서 맞아주시지. 근데 괜찮아. 그땐 또 그렇게 살았으니까. 교련 있던 시절에 뭐. 근데 물리학을 내가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어느 날 갑자기 5월 30일 딱 됐는데 김태희 딱 무슨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태희야 태희야 물리학자가 되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딸에서 엄마 나 물리학자가 될래.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겠어? 미쳤냐 그러시냐? 어머님이 그렇게 험한 말씀 쓰셔요? 집안이 좀 이상하게? 그러진 않겠지? 아가 제정신을 차리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엄마들은 미쳤냐 소리를 잘 안 하세요.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죠. 미쳤냐는 옆집 아저씨나 이게 가림 이제 사이트에서 뭐 강요원님 뭐 제가 물리학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쳤냐 이렇게 누가 그러겠죠. 사이에서 일촌 매진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 해서 지금 될 수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 그죠? 철학자가 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그 생각한 것을 서술하면. 근데 그런데 왜 철학과에서는 구질구질하게 논리학도 배우고 하나요? 그냥 철학과 다니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어렵습니다 해서 돈을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철학자가 될 수 있어요. 즉 철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마추어의 학문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얼마나 깊게 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프로페셔널의 학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에요. 대신 소크라테스 때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지금 해답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과연 똑바로 살아야 하느냐. 소크라테스도 답을 내려고 했죠. 그건 소크라테스의 답이야. 또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 시대의 아테네에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한 거고 우리는 21세기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언제든지 우리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광우병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광우병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 그럼 아, 제가 한광우병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 광우병의 확률이 어떻고 막 무슨 실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 많이 연구하기 전에는 그런 지식을 알아낼 수 없죠. 그런데 다른 한편은 우리 이렇게 생각죠. 그렇습니까? 광우병이 그렇게 별거 아닌 병입니까? 1억 분의 1의 확률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과연 동물들을 그렇게 육골분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참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학적인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렇죠?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해보면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그러면 이 사람이 과학자는 그러지. 지금 과학 얘기하고 있는데 웬 그런 무슨 동물에 대한 동물 윤리학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계속 과학이나 하세요. 그는 지금 객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저 있는 동물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동물과 내가 다르지 않고 이 우주에 살고 있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키우던 강아지도 죽으면 눈물이 나는 법인데 내가 키우지 않던 소라에서 이렇게 막 잡아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동물을 객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대상으로 보는 태도거든요. 이런 태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와 관계없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반성적 생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철학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누구나 다 철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철학 개념이 뭐냐? 누구나 다 철학적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대신 소크라테스는 덜 떨어진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지. 그 대신에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림없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봐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이야? 너 틀림없어? 틀림없다고 생각해? 정말로 너 많이 반성해가지고 많이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플라톤 하면서 다시 얘기했지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소크라테스는 누구나 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 누구나 다 철학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철학사를 강의하면서 철학사의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철학적 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어떤 것을 철학이라고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쓴 글이 하나도 없다 해도 플라톤보다 훨씬 중요하죠. 사실 플라톤은 굉장히 전문가주의거든요. 엘리트주의. 안 읽어도 돼요. 짜증만 나고.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학, 오늘 제가 철학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철학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파생되어 나오냐? 뭐가 파생되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학문이긴 하지만 애시당초 소크라테스는 그 어려운 학문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노력을 했다 하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랬으면 아니면은 플라톤처럼 아카데미아를 세웠겠지. 뭐하러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철학 이 강의를 듣기 때문에 철학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다. 그건 이미 지식입니다.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쓸 줄 안다. 다 지식입니다. 뭐 써? 써지 뭐 지식이냐? 지식인 김태희야. 집에 가서 써놔 일기장. 드디어 나도 오늘자로 오늘부로 지식인이 되었다. 써 일기. 이게 쓰라고. 지식이냐? 한자로 뭐 쓰지 지금? 써? 정말? 써보라 그러면 뭐 설마 시키겠다 싶어서 거짓말할 거 아니야? 아니요. 써? 네. 머릿속에 지금 써보고 있지? 네. 다 자기 이름 한자로 쓸 줄 알면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소크라테스처럼. 끊임없이 자기 반성하고, 두 번째로, 아는 만큼 시장에서 남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소크라테스에 말하자면 처방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처방. 그 당시 아테네의 그 상황에 대한 처방이에요, 이게. 이 양반이. 예?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이 불어버린 양양피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다 돈독이 막 사람들이 돈독이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돈독이 오른 것은 그냥 계속 불어가지고 이게 풍선이 이렇게 터지기 직전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람을 빼야 된단 말이죠. 그죠? 바람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을 빼려면. 한 군데서 이게 전혀 그것과는 그것이 돌아가는 돈독 오른 것과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구석이 한 군데씩 있어요. 그리로 바람이 빠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사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다룬 펠로폰네소스 전쟁,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걸 읽어보면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돈독 오른 아테네와 그다음에 정복 그 야욕에 불타오르는 스파르타의 싸움, 그 싸움에서 그들은 결국 막장으로 간 거지, 막장으로. 근데 그 막장으로 가기 직전에 뭔가 다른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아, 지금 우리 사회가 막장으로 가겠구나, 잘못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 94페이지. 서양 철학자들은 늘 소크라테스를 영웅으로 생각해왔다. 실록은 항상 우리의 철학적 이상으로 간주되어왔다. 자신의 이상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하지만 그의 정치학과 그 자신이 가담했던 정치학 상황을 알지 못하고서 소크라테스와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이론적인 철학자, 무심하고 사회에 무관심한 철학교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철저하게 반응했고 나름의 처방을 가지고 그것에 대결해 갔던 사람이라는 걸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철학자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철학과 다니는 철학과 교수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인으로서 학자로서 또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그가 항상 말했듯이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정치적 사명도 갖고 있었다. 근데 자신의 영혼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의 그렇죠? 각자의 라고 번역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자신이라는 게 각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너의 영혼을 돌봐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돌보는 게 구원하는 거죠. 영혼을. 그것이 하나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첫 번째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돌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영혼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거는 조금 이따 여기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는 모든 것을 반대하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보류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사상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은 영혼. 영혼.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모든 형태의 정부에도 반대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전문가에 의한 통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지금 로버트 솔로몬 얘기는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플라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완전한 국가, 즉 철학자들에 의해 통치되는 공화국에 대한 이상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버트 솔로몬의 입장을 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서 모든 이가 각자를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이가 자기를 잘 지배할 수 있게 되면 그 사회가 잘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해석의 차이점. 저는 프란시스 컴포드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컴포드의 제자 거슬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그쪽으로 봐야 되는 게 옳다고 봐요. 근데 그건 그 전거는 뭐 우리가 전문적인 연구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따져 물을 필요 없는데 소크라테스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는 정부에 반대하긴 했는데 모든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뚜렷하게 깨달으면 그것이 자각적인 인간이 될 테고 그렇게 자각한 인간들이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즉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겠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러했다면 플라톤 때 오면은 플라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전문가들이 계몽되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국가를 구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다. 그렇다면 훨씬 더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본다면 범위가 넓은 사람이죠. 그죠? 엘리트주의자가 아니고 범위가 넓은 사람. 그런 점에서 저는 소크라테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플라톤은 왜 그렇다면 이런 귀족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됐냐. 플라톤하고 연결돼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소크라테스가 죽었잖아요. 열받아서 그렇지 뭐. 당장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소크라테스처럼 이렇게 국가에서 재판받아 죽는다. 저는 플라톤처럼 안 해요. 그냥 바로 저는 이렇게 기관총을 일단 마련한 후 사형 선고를 내린 판사를 일단 제거하고 그 법정을 폭파하는 일로 저는 얄짤없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가끔 그렇게 우리가 상상 속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아직 그렇게 해보려고 한 적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에, 일단 두 가지 점을 제가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를 이해할 때는 그가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크라테스에서 핵심적인 것은 각자의 영혼을 돌보고 그것을 구원하는 것.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사상의 두 번째 주요한 점은 전문가가 아닌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으면 그것이 올바른 세상이 된다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게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이어지는 스토아주의 쪽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라는 거 있죠. 세계 시민주의, 이른바 코스모폴리탄. 그 세계 시민주의 코스모폴리탄 이념이 소크라테스의 이 후기 소크라테스 학파거든요. 플라톤하고 좀 달라요.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주의자들인데 플라톤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이 사상 전통을 갖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소크라테스 사상의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소크라테스 철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나와 있고 96페이지 보면은 은단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 바로 위에 그의 변증법, 판파술로 불리는 그의 논증대화법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들은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까 이제 철학의 목적은 각자 영혼을 돌보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철학의 목적이잖아요. 즉 철학의 대상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제 방법론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때 이 방법론은 소피스트들 지난번에 얘기했던 소피스트들과의 논박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에 화려한 논증법을 가진 아테네의 수많은 쇠파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쇠파리가 이게 소고기하고 관련된 뭐가 나오는데 소 등에 달라붙어서 등에라고 그러죠. 등에 그러니까 소가 잠들려고 계속 이렇게 따갑게 이렇게 하는 이런 일종의 곤충. 곤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고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깨우는 어떤 벌레 이런 것을 은유로 쓰는 거죠. 그는 다른 소피스트처럼 논리뿐만 아니라 수사적인 왜곡 수법과 왜곡에서도 뛰어났으며 그 많은 부분을 솜씨 좋은 파르메니데스와 지나치게 영리한 제논으로부터 빌려왔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일단 다른 소피스트들과 마찬가지로 말빨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 말이죠. 수사하게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해. 즉 소피스트들은 그 앞서 나타났던 자연 철학자들과는 달리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죠.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예요. 인문주의자들이었어요. 소피스트. 그런데 어떤 점에서 다르냐? 그게 이제 9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붙어있는 얘기가 어떤 점에서 소피스트들과 다르냐? 여기 나오는 얘기가 그의 목적이 단지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해답을 찾게끔 만들었으며 일부 소피스트와는 달리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실제로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은 정답은 없다. 말만 잘하면 된다. 여기까지였거든요. 자연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거기까지 갔대. 근데 소크라테스는 정답이 있다. 특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답이 있다. 즉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 이 사람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다른 소피스트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 지점에서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피스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있고, 이 이전 사람들은 피시스, 그러니까 자연이죠, 자연. 자연에 대한 탐구를 하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좀 도식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자연에 대해서 탐구하는데, 내가 자연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를 하든 열심히 탐구하지 않든 해는 날마다 쨍쨍 빼져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연은 그것 자체로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객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요새는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야생화 이런 걸 보면 아 야생화야 이렇게 저 가끔 꽃잎에게도 말을 걸어보곤 해요. 가끔 이렇게 어? 근데 진짜 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광주에서 저희 큰집이 전라남도 장흥인데 화순을 거쳐서 이렇게 장흥으로 가는 그 길이 진짜 경치가 좋아요. 아버지랑 거길 가는데 창밖을 나는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무릎팍만 쳐다보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요나 경치 좋다 그랬어요. 네. 좋네요. 대학 2학년 때가 아버지 진짜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그랬어요.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인데 아버지가 그걸 두고 나한테 항상 하시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디 놀러 가지를 않으니까 제가 아버지가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아버지가 기억을 너무 가슴 깊이 사무쳐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이 뭐냐면 유언이 쟤는 뭐라 그런 줄 알아? 뭐라 그러는데 아버지 제가 뭐 그때 뭐라 그러는데 제가 쳐다보지 않아도 자연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안 봐도 돼요. 내가 그랬죠. 아버지 안 봐도 돼요. 우리가 안 봐도 줘도 돼요. 쟤들은요. 각자 알아서 자연은 자연대로 삽니다. 네? 안 봐주는 게 자연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야생화 구경 가고 이런 사람들 정말 혐오했어요. 옛날에. 왜 가서 멀쩡하게 혼자 이렇게 방긋 웃고 있는 야생화를 갖다가 이쁜이 많이 해갖고 야생화도 귀가 있으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얘가 더 낫네, 뭐 쟤가 어쩌네, 뭐 야생화 불평, 아이고 야생화 저것들이 뭐라고 지들은 뭐 이쁜가?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자연은 우리가 뭐라고 하든 자연이에요. 그쵸? 자연은 이것에 대해서 탐구를 해서.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포함된 이 소피스트 이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을 인간 세계에 돌렸어요. 그러니까 요 인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만큼 미묘한 존재가 없습니다. 아, 인간. 인간은 자연입니까? 인간은 자연물입니까? 인공물입니까? 자연물이에요. 근데 인간이 한 짓을 우리 인위적이라고 그러잖아. 자연적이라고 그러잖아. 네? 이게 웬 변태짓거리입니까? 자연물이잖아, 인간은. 자연 존재죠, 그죠? 근데 인간이 하는 짓은 다 인공물이라고 그래요. 자연 존재가 하는 짓이 인공물이라고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참으로 수수께끼인 거예요. 참으로. 왜? 인간은, 우리가 인간 세계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로 말하는 피시스예요. 인간은 그렇죠. 자연이죠. 자연의 일부예요. 근데 인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피시스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비키니 수영복 입고 강의를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김태희 학생.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 빈자리에 누군가 딱 이게 쉬는 시간에 밖에서 기다렸다든지 딱 이렇게 잠깐 나가서 초코파이 하나 먹고 왔더니 여기 딱 누가 비키니 수영복 입은 레이싱걸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앉아있으면 김태희 뭐라고 그러겠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 그러면 한 말씀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보세요. 미쳤죠?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치? 그 미쳤다는 게 뭐야? 지금. 업놈을 하면 정상이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치? 미쳤다는 게 지금, 뭐, 머리에 지금 광우병 술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노말하지 않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노말하지 않다. 요 노말이라고 하는 게 형용사인데, 요 놈. 놈 이게 규범이거든, 규범. 그러니까 이게, 압노말이에요, 압노말. 어? 그러니까 김태희 학생이 아는 영어 단어가 암노말밖에 없다고 쳐봐. 그러면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당신 암노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암노말이라고 하는 게 피시스의 반대말은 아니야. 너무 규범인데 규범은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김태희 학생 느닷없이 이 레이싱걸한 아니 레이싱걸이 좀 입꼬리 치매 같다. 어쨌든 비키니 입은 이 여자에게. 당신은 암노말합니다. 딱 말했어. 근데 그때 내가 갑자기 지금부터 규칙을 바꾸겠습니다. 비키니 입고 오세요. 다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갑자기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암노말이잖아요. 그죠? 즉 놈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인데 요게 히라보로는 그리스어로는 이게 노모스예요. 노모스. 그러니까 피시스는 자연이라면 노모스는 규범을 새겨요. 규범. 이 규범이 뭔 것은 규칙, 법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의 세계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연의 세계로부터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로 왔는데 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는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진정으로 추구할 만한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아 인생 진짜 깔끔하게 살아야 됩니다. 추접스럽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거면 놈이죠. 그죠? 제가 만든 규범이잖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항상 있는 그대로의 올바로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유 달아 밝은 달아 1년에 20일만 떴으면 좋겠다. 달빛이 밝으니까 난 늘 속상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달이 알았다 강요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걔는 그대로 돌아가는데 나는 깔끔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내가 뭐 시접시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은 내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 법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누군가 와서 아이 그냥 인생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더럽고 때도 좀 묻고 그래야 인생이 깊이가 있는 법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이 노름말을 한 거고 어떤 것이 암노말을 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약속을 해야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세계에 들어오면 이 세계에 대해서는 논쟁이 필요치 않아. 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냥 증거만 딱 갖다 대면 끝나. 봤어? 이거요. 끝나버려. 그쵸? 근데 이 세계는 끊임없이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노말한 건지 말로 하다 안 되면 때리겠죠. 그렇죠? 즉 논쟁이 필요한 세계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세상은 다 콩가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있지 않겠어요. 이제 이 세계 이 우리가 관심사를 갖다가 피시스에서 노모스로 돌린 순간 피시스에서 인간으로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리는 순간 이제 생겨나는 문제는 뭐냐?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상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먹혀 들어가도록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설득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설득이 되면 정당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말을 잘하려고 수사학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자기의 주의 주장을 전체시키고 다시 말해서 이제 서양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소피스트들로 전환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핵심적인 문제가 논증의 기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철학과 다닌 놈들 말뿐이야. 물론 말뿐이에요. 말뿐입니다. 네, 말뿐이에요. 다 변태 새끼들 같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연맥일 것인가 하면 연구하는 더러운 새끼들이야. 나 잘, 내 다 자학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설득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정치적인 권위도 손님하다. 아무것도 지금 정치 세계 하다못해 요즘에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내 애비다 애비 말 들어라 내 아버지 이렇게 말했지만 요새는 애비다 애비 말 들어다 좀 심하게 아버지 혼자 하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죠 이미 이게 권위라는 것이 기존에 이 불변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에 근거한 권위라는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쟁도 났겠다 양양피 다 불었습니다. 아, 다 소용없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피스트,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소피스트의 핵심적인 역할은 뭐냐면 기존 세계를 갖다 지탱해오던 권위들이 일단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권위를 해체하는 데 앞장선대요. 그러면서 새로운 진리의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BC 5세기의 소크라테스 시대와 같은 거라. 지금 어른들이 뭐라 그런다고 말빨 안 서잖아요. 그죠? 애들 말 안 들어요. 한참에 말 들어요, 애들이? 말 안 들어요, 다들. 네? 사이에서 일촌을 맺었다 해도 개하고 나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런 거 없어.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다 각자가 다 잘난 사회가 됐어요. 각자가 다. 그럼 정말로 네가 잘난지를 스스로 체크해봐라. 그 다음에 그렇게 각자가 잘난 사람들에게 말빨이 먹힐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가 된 거라고.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저기 막 먹고 살기만 잘해주고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행복해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이상하게 인간에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염치라는 유전자가 딱 이렇게 있어. 부끄러움이라는 유전자가 내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짐승, 이렇게, 니들 말이야, 뭐,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 먹으면 그만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한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 유명바이가 무지하게 잘못했다고. 거기를,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미국 위제국이 갖다 주는데, 싫어할까? 그 지대가리에서 돌아가는. 우리는 존심이 상해버린 거라.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모스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핵심적으로 수사,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논증,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의 기준을 어디다 세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른바 소크라테스. 또 소피스트로의 전환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조금 쉬었다 합시다.